갈 곳 없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. 하늘을 이불 삼아 밤이슬을 베개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신생.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불벌